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은혜의 셀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으신 주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부족만 보지 않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짐을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믿음에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정말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짐 주님 전에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백배의 영감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음속에 백배로 하나님 삶으로 열매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회개하는 것은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고 돌아서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열정적인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아픈 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걸 믿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노네아 셀더님 몇 주 만에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우리 필리핀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을 줄로 압니다. 날이 벌써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에 따른 복음, 누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는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준비를 보셨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주목해 보았던 것은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그 외로운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사역을 지지해 주시고 그를 인정하셨고 또한 성령의 비둘기를 임하며 그의 사역에 가장 큰 보상으로 그를 위로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서, 바나바 이름의 뜻이 위로자였지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무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서로에게 힘을 더하고 격려하는 위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uke chapter 3 verse 23 and 38.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이 다 있진 않아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서 함께 읽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다 같이 한절 읽으시면서 우리가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서른 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밑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따디 레기 암나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따디아 세네 요셉 요다 요한안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레기 암나 압디삼삼 암나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마땃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담 엘리압나 벨레아 맨나 마따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벨 고야스 알라마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테라 마홀 스룩 루 벨렉 에벨 살라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말랄렐 가인안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멘. 평소에 성경 잘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발음 안 됩니다. 이 발음이 잘 되시는 분들은 평소에 성경 읽는 분들이고요. 이 혀가 꼬이면 아 내가 잘 안 읽었나 보다 느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서른 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좀 중간 넘어서서 다윗, 이새,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또 조금 넘어가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또 좀 넘어가면 셈, 노아, 레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랄렐, 가인안,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몇 해 전에요. 우리가 몇 해 전에 룻기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 룻기 말씀을 볼 때 이 룻의 남편이 보아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의 가족 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어땠고 할아버지가 어땠었고 그걸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 이 집안 아주 중요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잠깐 정리해 보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이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아니었고요.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살라는 그 당시에 열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어디에 들어갔었죠,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살라의 아버지였던 나손, 이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40년 관야 생활 가운데 두 사람만 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 아십니까? 누구누구죠? 이름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죽지 않았던 두 사람 누굽니까? 다 죽었죠? 두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갈렙은 그 족속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원래 갈렙이 본래 그 족속의 지도자가 아니고 나손 이 집안, 나손 가문이 원래 유다 족속, 이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유다의 후손이죠. 그래서 유다의 원래 지도자는 갈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열두 정탐꾼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본 뒤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편에 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휘체계가 갈렙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원래 이 집안이 혈통이 좋았던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뭐 아들인지 자손인지 이제 그가 여리고성 정탐꾼 할 때 보내짐을 받습니다.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갈렙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원래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에 갈 때는 살라가 들어가서 그가 라합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도움을 얻죠. 그리고 라합의 가족을 구출한 다음에 라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나오는 것이죠. 원래 좋은 집안이어서 아주 부유했습니다. 혈통도 좋았고 아주 부유한 가문이었죠. 단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이방 여자 라합과 결혼했기 때문에 보아스, 아마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죠. 룻은 아마 한 10대 말 정도였을 것 같고 보아스는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안이 훌륭하고 가문이 뛰어나고 부유하더라도 보아스의 포도밭, 밀밭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차별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때 그런 말씀들 나눴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셨고 그를 통해 결국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가문, 집안, 혈통, 부유함 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렸던 라합을 기억하셨고요. 하나님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어린 룻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좀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라홀 그 말씀들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부유한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데라, 이 라홀 이 집안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보고 떠나라라고 합니다. 가족, 현재, 친지, 고향을 다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행 처음 여정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함께 하기는 하였으나 데라는 결국 주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중간에 파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남겨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뭐 룻과 이제 그들만 다시 이제 또 이동하게 되죠. 결국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계통의 마지막은 아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누가가 바라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 계보, 혹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족보죠.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간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오늘 읽어보신 3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론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밀가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이 뭐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들께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누가복음은 어디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이 보고 있는 관점과 누가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자,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왜 다르냐면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자 아시죠? 책을 읽어야 될 사람. 마태복음은 물론 온 인류를 위해서 기록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마태복음의 원래 독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유태인입니다. 그러므로 유태인의 관점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씌어진 글이긴 하지만 결국 모든 이방인을 위해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자손도 아니고 우리가 다윗의 후손도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아담까지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적인 것이고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 범인류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럼 둘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틀렸다 할 수 없고 누가복음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세계관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기독교 세계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세계관 뜻이 뭐죠? 세계관이라고 하면 뜻이 뭘까요?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쓰면 볼 수 있고요.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벗으면 안 보입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안경을 쓰면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World view is like glasses. So we can see the world through these glasses. 우리가 이 안경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 예수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이곳까지 이르신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신 분입니다. 아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안경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회복입니다. 창조, 타락, 회복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We can see creation, Genesis chapter 1. 그리고 우리가 타락도 역시 창세기 2,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We can also see the fall, Genesis chapter 2 and 3. 어떻게 첫사람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And then the revival. 그리고 회복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상징들을 통하여 수많은 예를 통하여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의 홍수, the flood. 예, 노아의 홍수도 회복이죠. 모든 죄를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것 역시 회복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 예, 그 회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회복의 가장 최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죄 가운데 타락함이 있었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경,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어느 가정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개인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창조되긴 하였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은 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창조에 이르러서 우리의 타락함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태어난다고 끝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끝입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회복된 그 아이는 진정한 회복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때 우리는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표를 사야 어디를 갈 수 있을 텐데요. 얼마 전에 우리 로네셀더님 필리핀을 다녀오셨지만 필리핀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필리핀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못 가는 거죠.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럼 결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회복입니다. 역사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 또 대한민국 이 나라가 시작되었죠. 예,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많은 문제와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 아무튼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이 속에 수많은 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도 선거를 하시게 될 텐데요. 선거는 완벽한 인간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믿으며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후보가 몇 명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있고 그에 속한 당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올바른 겁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옳은 것입니까? 반대로 과거에 대통령이 있었고 거기에 속해 있는 당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모든 것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선거는 완벽한 인간을 뽑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1, 2, 3, 4, 5번 누구를 찍어도 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나타내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탁월함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통치되고 다스려져야겠죠.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뜻은 타락한 사람들로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뜻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 각각 분야들 속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예수 믿는 진정한 대통령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는 진정한 국회의원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는 진정한 시의원, 구의원 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이 결국 누가 뽑히더라도 결국 그 나물에 그 말일 수밖에 그 나물에 그 밥일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 경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도 베푸셨고 하나님의 은혜도 베푸셨고 회복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탁월하게 세워지고 나타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이 다스려지고 이끌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판에 들어가면 다 이상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전부 다 이상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전부 다 타락하게 됩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저는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타락과 회복에 대한 확고한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시각이 있었다면 옷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까? 지위가 달라지면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까? 내가 허름한 옷을 입어도 나는 나고 값비싼 옷을 입어도 나는 납니다. 내가 길거리에 청소업을 하도 나는 납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도 나는 나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결국 누가 뽑히고 누구를 뽑아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투표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시각 안에서 옳다고 여기는 분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뽑혀도 하나님 앞에 옳은 자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기업가 중에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며 세금 제대로 내고 직원들에게 법대로 제대로 해주고 그런 사람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부합하는 사람들, 세상의 법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짧은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셔서 큰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로 이제 끝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 장기려 박사, 저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의 원장이었던 분, 병원 다락방에 살았습니다.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신 분, 대한민국 의료보험 그분이 만들어내신 거죠. 예. 대통령이 특사를 통해서 당신 이산가족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편법으로 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이산가족 빨리 만나는 게 뭐 그리 범죄겠습니까만은 나는 아직 어리고 나보다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차례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결국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가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까? 그럼 그 다음 세대는요?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기독교의 세계관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대상에 따라서 조금 더 강조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 이 땅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누가가 바라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처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며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대통령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서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악한 것, 편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정치가, 기업과 어떤 봉사하는 사람들, 뭐 의사, 뭐 판사, 또 청소부, 뭐 하나님은 정말 그런 모든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복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회복이 그 분야 분야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그 찬양처럼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 기독교의 올바른 세계관 우리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립해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이 믿음의 세계관 말입니다. 어떻게 세우고 만들고 지켜나가고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서 여호와 책망과 사리함과 의로 기록할 때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용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목사의 설교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앉아서 목사 설교 듣는 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실패한단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며 그 속에서 주님께 묻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구하며 함께 우리가 동역자로 달려가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평신도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했습니다. Bible said you are co-worker of God. 성경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동업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세계관을 심겨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세워진 세계관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 세계 모든 무대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쓰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80보다 많으신 분 계십니까? 나 지금 80 한 셋쯤 된다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 아이입니다. 승혜나 양철수 부임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양철수 부형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으뜸 세례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든든한 세계관 위에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80 넘어서 은퇴하십시오. 예. 아 사실 그것도 아니죠. 모세는 80에 시작한 거죠. 80에 은퇴가 아니네요. 예, 한 100세쯤 가야겠습니다. 예. 100세 돼서 은퇴하시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 또 100세 시대네요. 그럼 한 110세쯤 하시면 그때는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